제21차 김정일화 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제중 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그들은 김정숙 평양 제4공장,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했습니다.